punto de escuchar el tiempo del corazón. Tiempo del corazón. Prepárate para que tus oídos se deleiten con una exquisita selección de canciones que despertarán sentimientos y nos recordarán lo bello que es el amor. ¿Qué mejor que abrir nuestros oídos al amor que con las mejores canciones románticas? Por la mejor radio de K-Pop, por Radio K-Pop México, la música que se ajuste a tu estilo. Mi estrella, eres mi sol, eres mi luna, se siente como si tuviera el mundo. Me siento bien cuando estoy contigo. Bass. Trata de perder y extrañar a alguien, pero también está llena de esperanza, fe y de un futuro floreciente. Pasando por el borde frío del invierno, hasta los días de primavera, hasta los días en los que las flores crecen, por favor, quédate aquí un poco más. Por favor, quédate. Thank you.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니까 더 보고 싶다 너의 사진을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 너무 약속한 시간 나는 우리 겁니다 이제 얼굴 나보는 것조차 힘들어지니까 저기 넌 또 겨울뿐이야 8월에도 겨울이 와 마음은 시간에 달려가네 홀로 남은 설국 열차 네 손잡고 지구 반대편까지야 겨울을 끝내봐 그리운 들이 얼마나 눈처럼 내려야 그 봄날이 올까 허공을 떠드는 자 긴 먼지처럼 자기 먼지처럼 날리는 눈이 나란네 조금 더 빨리 내고 탈 수 있을 텐데 난 꽃이 떨어져요 또 조금씩 멀어져요 보고 싶다 시간조차 미워 우리가 변한 거지 뭐 모두가 그런 거지 뭐 그래 니가 니가 난 떠났지만 단 하루도 널 잊은 적이 없었지 난 솔직히 보고 싶은데 이만 너를 지울게 그게 너 원망하기보단 덜 아프니까 이 날 풀어내본다 연기처럼 하긴 연기처럼 말로는 지운다 해도 사실 난 아직 날 보내지 못하는데 Interpreta la sensación que muchos hemos tenido cuando nos gusta una persona que nos parece lejana. Debe ser amor. 200% estoy seguro de que eso es. Quiero eso realmente. En serio, me gustas. Nori bone my I'm so get sara eh ne boneng go back bali hara hey na two with the lost sand so my in gangja yes I'm a soldier for you. Sweet mint 장전 발사하기 전에 잘군들이 불었나. Yes 완전 간장 군장 콩장장 이 고스간 콩장장 Yeah I'm ready. 아침이 깨는 소리 뭐 Morning 바람들은 익살 뭐 Horny 처음으로 가는 다 빛을 Let it go 여물어 가는 Romance 끊고 go Hey baby it's coming new day 새로운 느낌이야 이건 Hey wait it's come on love see 아무래도 이거는 바라봐 난 스트로베리처럼 베리베리 상큼한 사람 돈 워리워리 어리버리한 그대 주위 사람들은 모두 다 이기주위 밤낮을 걸으며 지켜주 너와 달리 그들은 자키를 사시하지만 배드가 잊혀다가 일어나 잠꼬대로 돈을 찾네 아침이 깨는 소리 뭐 Warning 바람들은 Make some more Oni 저물어가는 달빛은 Let it go 여물어가는 Romance 꿈꾸고 Hello 어디 가는가 아니 I'll be there 네가 있는 그 거리 아직 우리 사이 서먹해도 그래도 Try 는 해봐야지 나라도 못하겠어 막 넘쳐 누가 잠가 놓은 듯 내 입은 네 앞에서 오물점을 안 열려 내 구름의 뒤를 돌아보네 두 눈을 보니 See you tomorrow Oh baby It can be ever like this Someone help me 내 맘을 전할 수 있다면 사실은 난 널 모든 걸 담은 이 눈빛이 걸 증명해 It must be L-O-V-E E bad girls and sure of this I want you really I'm in really stupid old bosses 정말이야 널 좋아하는데 빨갛게 익은 내 얼굴이 걸 증명해 It must be L-O-V-E La siguiente es una recomendación de Lilia Zaragoza, With You, de B.A.P. En un mundo donde todo se ha parado, y cuando comienzo a sentirme completamente solo, pienso en ti. Sé que a tu lado estaré, cariño. 나도 보고 싶을 땐 꾹 참아서 놔둬. But everything is nothing if I ain't got you. 넌 내 맘을 채울 마지막 단추. 네가 외로우면 나도 외로워져. 내게는 그 누구도 너를 대신할 수 없어. 하루 온종일 너뿐인데 넌 너인데 you and me. 우리 함께라면 everything is okay. 깊은 어둠 속에서 나를 꺼내줘. 너의 소중한 눈물 나는 기억해. 이제 너의 뒤에서 떠나주고 싶어. 너의 모든 걸 내가 지켜줄게. Forever. 편이 없다면 언제든 널 감싸줄게. 날 믿어줄래? 그래서 넌 너만 알게. 나만 바라봐줄래? 영원히 사랑할게. You, you, you. 너만 있다면. You, you, you. 우리 함께라면. You, you, you. 너만 있으면 돼. 너의 손을 꼭 잡고 I'm gonna tell you. Cuando me dices que me amas, en serio me derrito. Cuando el viento sopla como lo hace hoy, me vuelvo loco todo el día, porque sigues apareciendo ante mis ojos. Okay. 너가 살랑대는 바람에 사랑이 불어 오늘 같은 바람이 불면 제일 먼저 떠올라요 그대 맘 바꿈 같은 꽃잎이 저 높이 날아 La siguiente es una recomendación de Josué Amador, Into the New World, The Girls Generation. Mantén tu amor sin cambios para mi corazón herido. Mirando fijamente a tus ojos, no se necesitan palabras. El tiempo se ha detenido. Te amo, así de simple. Sí. con la siguiente canción, Couple, recordemos a un grupo de la vieja escuela que tuvo un debut en 1997, Sex Kiss. Sex significa seis en alemán y Kiss, diamantes en el mismo idioma. El nombre significó que los miembros del grupo eran los seis preciosos diamantes de su empresa en esa época, porque cada uno tenía un talento especial. Quiero pasar el resto de mi vida contigo. Se siente como en un sueño. Ya no estoy solo, pues estás a mi lado. Te amo. Necesito a nadie más, solo eres tú. Cuando vuelves a preguntar, solo eres tú. Incluso si ya tienes otro amor, no puedo olvidarte. Loco. De pronto te encuentras con ganas de cerrar los ojos y esperar a que todo vuelva a ser como antes. Después de un día, un mes y un año, en ese entonces, pensé que podría recordarte con una sonrisa. No, yo no lo haré. No será tan fácil para mí. Tú eres aún el dueño de mi vida. Something about you. Yeah, 나를 많이 닮은 듯 다른 넌 혹시 너와 같을까 지금 괜한 기대를 해. 하루 한 달 1년쯤 되면 서로 다른 일상을 살아가. 나는 아니야 쉽지 않을 것 같아. 여전하게도 넌 내 하루하루를 채우고. 아직은 아니야 바보처럼 되내는 나. 입가에 금도 난 말을 삼킬 수 없어. It's not fine. 지금 묶은 채 어지러운 방을 정리해 찾고 있어 something new. 가끔 이렇게 감당할 수 없네. 뭐라도 해야 할 것만 같은 기분에 괜히 움직이곤 해. 하루 한 달 1년 그쯤이면 웃으며 추억할 거라 했지만 나는 아니야.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전하게도 눈 내 하루하루 채우고 아직은 아니야. 바보처럼 되내는 나 입가에 맴도는 말을 삼킬 수 없어. It's not fine. Miss A es interesante. Expresa las emociones de una mujer que ahora está cayendo en el amor. Mi cerrado corazón no puede amar a nadie. Eso es lo que creí, pero antes de darme cuenta, mi corazón se estaba abriendo. A mi corazón de piedra ya nada puede ilusionarlo. Eso es lo que creí, pero cada vez que te veo, mi corazón late. Thank you. 나도 모르게 어느새 너에게 기대. 하늘이 다시 한번 내게 기회. 늦춘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내 맘에 들어 데이데. Hey chica, no tienes nada que temer cuando estés a mi lado. Contigo junto a mí, ya no hay nada más que necesite. I'm not afraid to die. 진심을 숨기죠. 이젠 변하지 마요. Esta noche ha llegado a su fin. Y endulcémonos un poco con Kim Jong-kook. Tú eres adorable de la cabeza a los pies. Estoy tan orgulloso de tenerte como mi chica. Yo tenía miedo de otra decepción, pero tú esperaste por mí sin condiciones y viniste fácilmente hacia mí. Más saransuro, Muchas gracias por escuchar este programa. Continúa sintonizando Radio K-Pop México para escuchar la mejor música. No olvides que el amor es la fuente más importante y la que te debería dar la fuerza necesaria para sacar todos tus sueños adelante. Lucha por eso que quieres. Hasta la próxima.